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 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이 주권 회복과 한반도 평화 실현 8.15 범국민 평화행동 추진위원회가 8일 괴뢰 총알이 앞에서 사드 배치 처리와 일본과의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합의, 군사정보 보호협정 즉시 폐기, 박근혜 역도의 악폐청산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